이상해 하루 종일 멍해지고 시간이 멈춘 듯 아직 그곳에 머문 맘이 어디쯤 헤매고 있는지 oh, everywhere 매일 day by day 그립고 지금 내 방창